그대 마냥 포연 냄새 몸에 뱉은 사람이면 우리 함께 회고하자 말아 전하는 전어 구수한 그 향기 어디론가 사라졌어도 못 잊어라 조금 위해 피 흘린 그 시절 그대 마냥 산전 수전 다 겪은 전사라면 말해보자 우리 그때 믿은 건 무엇인지 단창에 남겨둔 예비청탄 비상미론가 믿었어라 우린 오직 장군님 그 부모 가슴에 단 훈장 속에 그 시절 새겨 있고 선자들의 웃음 속에 옛 포성 찾아 있네 붉은 피 속에 이 행복 감사 울려주자 후대들께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승리